멋대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내 마음도 짙어져 널 원할 때쯤에 이내 떠나가버렸던 네가 아직 그리워 그때 조금 더 적게 내버려줄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너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 우리 함께였던 시간이 길지 않은데 넌 참 많은 걸 남기고 갔네 아직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내게 주지 못한 마음들 갖고 쓰리러 나봐 조금만 조금만 내게 머물러 서모두 가져가줄 순 없을까 후회 젖은 추억은 아까 무게를 덜까 혼자 짊어지긴 버거운 내 약해진 내가 억지로 삼켜냈던 내 두 애들 부르다 네 기억 위로 지쳐 잠이 들죠 멋대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내 마음도 짙어져 널 원할 때쯤에 yeah. 이미 떠나가버렸던 네가 아직 그리워 그때 조금 더 적게 내버려줄걸 너가 빠져버린 하루에 채워진 공허함 또 숨막히듯 날 몰아세우는 걸까 익숙해질 수도 있을까 무뎌진다는 건 괜찮은 게 아니라 참는다는 거 널 그리워할수록 더 잃어가는 기분 모래로 움켜진 듯 흘러내리는 맘을 추스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너에게 잠겨 난 떠오르지 않아 엉망으로 틀어져 뒤에 또 쓰러져 사랑은 흩어진 주제에 난 무너져 언제까지 너를 견뎌낼 수 있을까 어두워진 맘엔 빛이 들 수 있을까 모두 묻어내고 싶다며 더욱더 파고들어가 다 잊어낼 거라며 더 선명히 새겨가 피해 숨고 싶다며 도망치고 싶다며 오늘도 위빌 그 저 위를 서성이잖아 멋대로는 찾아와서 만큼 쉽게 다치지 않는 보랏빛 새벽 고요해서 더 크게 들리는 마음속 말들 보고 싶다 멋대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내 마음도 짙어져 널 원할 때쯤에 내리는 소나기에